늦은 밤 창가에 앉아 지난 날 떠오르며 어느새 나는 그대의 길을 떠난다. 어두운 밤길을 지나 그대의 창에 서며 저 멀리 떠 영원히